It'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. 햇살에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.